한 방을 건너왔다. 버스를 타고 새벽길 달려왔다. 아, 아, 아, 오늘은 월급날. 오, 인생 뭐 별 거 있나. 삼겹살에 소주 한 잔. 박동에 힘들어도 내일은 항상 대박 꿈. 푸른 꿈 가슴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았는데. 아, 오늘은 퇴근길에. 오, 인생 뭐 별거 있나. 치킨에 소맥 한 잔. 주택자금 갚으러 오늘도 달려간다. 학자금 등에 업고 오늘도 뛰어본다. 아, 아, 아, 명퇴한 지 연수년. 오, 인생 뭐 별 거 있나. 관우회에 소주 한 잔. 내 나이 50 넘어 내일 모레 벌써 60. 흰머리에 춤살 하늘딸 출가하고 외로이 홀로 앉아. 아, 오늘은 비오는 날. 오, 인생 뭐 별거 있나. 매운탕에 소주 한 잔. 인생 뭐 별거 없나.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. 오, 인생 뭐 별거 있나. 아줌마 소주 한 잔.